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에 포근한 미소로 나를 또 반겨주던 그대란 사람 설레는 이 마음 이렇게나 너에게 빠졌나 봐 무심한 듯 곁을 지켜주던 그대 느껴본 적 없는 이런 설렘이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마음인가 봐 그냥 아쉬움만 남는 걸 이렇게 좋아해본 적이 없어요 눈만 뜨면 그대가 참 보고 싶어요 오늘은 그대 내 곁에서 그저 머물러줘요 그리고 내 손 잡아주세요 부디 날 미워